국제민영항공기구 북아시아지역 운영 안전 및 유용성에 관한 협조개발계획 제16차 조정위원회 회의가 15일과 16일 평양에서 진행되었습니다. 회의에는 강기섭 민영항공총국 총국장 관계부문 일꾼들과 김의빈 국제민영항공기구 북아시아지역 운영 안전 및 유용성에 관한 협조개발계획 제16차 조정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나라 대표단 성원들과 외국 손님들이 참가했습니다. 회의에서는 협조개발계획의 2015년, 2016년 활동을 총화하고 성원국들이 지역적 협조를 강화하는 데서 지닌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때 대해서와 2016년, 2017년 비행운영, 항공유용성 분야를 비롯해서 국제민영항공기구의 표준적 요구들을 준수하는 데서 나서는 실무적 문제들이 더이 결정됐습니다.